우리 교회가 선교해 온 저 피지에 조 베디라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조 베디라는 아이가 태어날 때 이 불의의 사고로 그 산파가 그 아기의 눈을 잘못 만져서 눈이 손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쪽 눈을 뽑아서 한쪽 눈이 없는 채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 10여 년을 이 아이가 남들과 다른 눈이 없으니까 얼마나 보기 흉하겠습니까? 그런 그 모습으로 굉장히 마음에 고생이 심했는데 그러던 차에 우리 교회가 피지 선교를 갈 때에 함께 동행했던 저 서울 광림교회의 그 의료팀이 그걸 보고서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서울의 한 대학병원과 연결해서 그 안구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수술을 받기 위해서 서울에 왔을 때 제가 그 아이를 만나서 같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한국에 와서 나도 이제는 성한 눈을 가진다는 그런 기대에 얼마나 그 얼굴이 행복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수술이 쉬운 게 아니어서 몇 번의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아이가 이제 정상인과 같은 그런 모습의 그 안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우리가 성한 눈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제가 느꼈습니다. 작년에 영국 일간지에 실린 한 감동적인 기사가 있습니다. 생후 한 10개월 된 아기인데 시력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엄마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엄마를 음성으로만 또 이 손길로만 느끼다가 이 아이를 위해서 시야를 또렷하게 해주는 그런 특수안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그 특수안경을 끼고 엄마를 처음 보게 되었어요. 낯익던 엄마의 음성이 들리면서 그 엄마가 환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그 아이를 볼 때에 그 아이가요 너무나 행복하게 웃는 그런 모습을 TV에서 방영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오감이라는 게 있죠.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시각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외부의 정보를 입수하는, 인식하는 양에 있어서 청각이 그나마 많은데 청각이 6%인데 시각은 무려 86%의 정보를 얻는다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즐거움과 행복을 결정하는 것 중에 이 보는 게 절대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지금 눈을 떠서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의 말씀 또 요한복음 9장의 공통적인 이슈는 바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눈의 중요성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라.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눈이 성하면,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다. 그런데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뭔가요? 한마디로 오늘 우리에게 성한 눈을 가지고 살아가라. 성한 눈을 가지고 살아가라. 또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을 만나셨어요. 그때의 제자들이 이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을 그 맹인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 실로암 못에 가서 그 진흙을 씻으라. 이 맹인이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진흙을 물로 씻을 때 깨끗하게 씻을 때에 7절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되려면 우리가 성한 눈을 가져야 됩니다. 밝은 눈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성한 눈을 가지고 밝은 눈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이냐? 오늘 네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밝은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다 감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주일에 예배하는 이 예배실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예배실 바깥에서도 내가 일하는 일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거기 계시고 내가 누구를 만날 때에도 그 모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내가 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성한 눈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해요. 특히 사람들은 내가 어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그 문제에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그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런 문제를 만났는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오늘 요한복음에 바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진 한 사람이 나오지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맹인입니다. 왜 심각한가 하면 이 사람은 살다가 맹인된 사람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보통 이런 사람은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저주받은 사람으로 뭔가 저주를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자들도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앞을 못 보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보세요. 사람들은 문제를 보고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보죠? 자꾸 원인을 봅니다. 누구 때문이냐? 문제를 보면서 무엇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냐?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꾸 원인을 따지면은 답이 없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이냐? 누구 때문이냐? 답이 없습니다. 가정이든 교회이든 나라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구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냐?를 따지는 것은 성한 눈을 갖지 못한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한 눈, 밝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꼭 보아야 할 중요한 것을 말씀하세요.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이 사람의 이 비참한 문제는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때문도 아니고 부모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냐? 그를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 속에서 원인을 찾고 죄를 찾을 때 예수님은 그 문제에서 무엇을 보셨어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한 눈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성한 눈은 내 삶에서 특히나 내가 당한 지금 문제와 시련에서 시험에서 내가 왜 이런 문제를 당했는가? 원인을 발견하는 눈이 아니라 오늘 나에 당한 이 모든 문제와 시련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무언가 일을 행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런 눈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구 황제라고 불리는 펠레 아시죠? 펠레가 나의 인생과 아름다운 경기라는 책을 지었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자기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 펠레가 아주 심각한 이 근시, 치료 불가능한 근시를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을. 기자들이 이걸 알고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심각한 근시를 가지고 1300골을 넣었습니까? 그랬을 때 펠레가 대답하기를 저는 이 근시 때문에 한 번도 지장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내게는 이 시력 말고 나에게는 이 말초적인 감각적인 시력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감각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면은 공이 산처럼 크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차기가 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육신의 시력으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력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느끼세요. 모든 삶에서, 모든 문제에서 오늘 나에 당한 일이 어떤 일이라도 그 일은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한 원인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를 볼 줄 아는 인생이 성한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이 맹인을 보고 다른 사람의 죄는 발견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죄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 앞에 있었는데도 자기들의 죄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진짜 맹인은 누굽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아니라 바로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끔 교우들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전에는 제 스스로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또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비로소 제가 보이더군요.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전에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고백을 들을 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제 마음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당신이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그 반대의 마음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로 그분이 존경스러워요.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눈을 가졌는가? 바로 여러분, 자기를 볼 줄 아는 것만큼 성숙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자기를 볼 줄 아는 것만큼.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누군가가 나의 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더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해 보입니까? 여러분, 수필을 쓰려면 세 가지 눈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수필을 쓰려면 자기를 볼 줄 아는 눈, 두 번째는 남을 볼 줄 아는 눈, 세 번째는 세상을 볼 줄 아는 눈. 그런데 보니까 남을 보는 눈과 세상을 보는 눈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를 보는 눈은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닫아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내 자신을 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를 본다는 게 때로 너무나 싫고 부끄럽고 용기가 나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이냐? 나를 볼 줄 아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아시지요? 정말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는 아주 성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미가 급하고 다혈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인격도 좋지 않지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스승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었는데도 주님의 쓰임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자기를 볼 줄 알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침에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이 이상하게 마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가 두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고기 잡힌 것에 흥분이 되어서 정신을 다 팔았을 텐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자기 나름대로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나 정도면 깨끗하지 않은가? 그랬는데 지금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리신 이분 앞에 서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고 보니까 내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 눈이 어떤 눈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성한 눈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눈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대단한 왕이잖아요.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보다 위대한 것은요, 자기를 철저하게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밧세바를 여인을 범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이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평생토록 자기의 죄를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배웠어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아하,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얼마나 더러운 입술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겸손하게 볼 줄 알았어요. 여러분은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가장 위대하게 된 그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성한 눈은 무엇이냐? 내 자신을, 자기를 볼 줄 아는 눈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눈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문제의 밝은 면을 보는 자가 성한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문제의 밝은 면, 가능성이지요. 오늘 여러분 본문 6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께서 이 맹인된 자에게 땅에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서 이 눈에 바르셨어요. 여러분, 이 진흙을 바르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맹인의 마음과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맹인이요, 일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해서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하게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그의 눈에다가 예수님 지금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랐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마 예민하거나 부정적인 사람 같으면은 막 거부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니, 눈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왜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바릅니까? 얼마나 비위생적입니까? 침을 뱉어서. 아마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은 이 맹인된 사람들은 다른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바르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동안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진흙을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도, 아니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되묻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하게 진흙을 이기시며 바르실 때도 묵묵하게. 여러분, 무슨 마음이에요? 이 소경은요, 내가 비록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이분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뭔가 행하시겠구나. 바로 이 문제의 밝은 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한 눈을,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었지만은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맞이해서 그 문제 때문에 주저앉고 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데,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문제를 맞이해서 나중에는 승리를 하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오늘 이 사람은 문제를 바라볼 때 불만을 갖고 따지고 어두운 면을 바라보기보다는 어떤 문제든 간에 이해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감사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밝은 면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사람이 결국에는 그 문제를 통해서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로는 최초로 메이저리그, 저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에서 성공한 야구선수가 박찬호 선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박찬호 선수가 그 메이저리그에 처음 가서 처음 가자마자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선발 투수로 나섰다가 그만 그 메이저리그의 타자들한테 호되게 이 타자들을 맞이해서 대량 실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17일 만에 마이너리그로 내려갔어요. 이 박찬호 선수가 충격을 받고 깊은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연락이 올 줄 아는 연락이 오질 않습니다. 왜 연락이 없지? 나의 선수 생활이 이대로 끝나는 건가?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가족들이 그립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시간. 그런데 그런 글을 붙들어 주었던 게 누구냐 하면 버트 후튼이라고 하는 코치였어요. 이 코치가 이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이 박찬호 선수에게, 마이너리그로 내려간 이 박찬호 선수에게 가능성을 보고 항상 와서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깨에 손을 얹고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다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는 엉덩이를 두드려주면서 격려해 줍니다.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막 조급해하는 이 박찬호에게 이 버트 후튼이라는 코치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데도 일주일이 걸렸어. 야, 전능자도 그러셨는데 서두르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나가다 보면 메이저로 다시 갈 수 있다. 하나님도 이 세상을 만드시는데 일주일이 걸렸어. 하물며 서두르지 마라. 오늘 그가 그 실패와 좌절에서 이기고 다시 2년 만에 메이저리그로 올라갔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한 사람의 따뜻하고 중심어린 격려였습니다. 예, 버트 우튼이라는 코치는 다름 아닌 성한 눈을 가졌어요. 밝은 눈을 가졌습니다. 밝은 눈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실패하고 좌절해서 마이너리그로 내려간 그 박찬호에게 가능성을 보고 격려하고 또 그에게 소망을 줄 때에 오늘 그 선수가 나중에는 동양인 최고의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당하셨습니까? 어두운 면을 바라보지 마시고 밝은 면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성한 눈입니다. 마지막 성한 눈은 미움을 벗어나 사랑에 거하는 눈이 바로 밝은 눈이에요. 미움을 벗어나 사랑에 거할 때 오늘 우리가 밝은 눈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보다 더 심각한 맹인들이 나와요. 누굽니까? 13절 이하를 보시면요, 이 맹인을 낫게 해준 것을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그 맹인을 보고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꼬투리를 잡을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잡을 것인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예. 이들은 여러분 심각한 소경입니다. 맹인 중에 맹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이 소경이었다가 나은 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눈앞에서 그리스도를 보고도 그것을 못 믿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맹인입니까? 또한 이들은 이 다른 사람들의 허물은 보면서도 자기들의 허물은 못 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은 완전히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의 맹인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미움과 증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사람이요,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히면 소경이 됩니다.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미움과 증오가 어떻게 사라집니까? 이 미움과 증오는 사랑이 빠진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긍휼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비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미움과 증오를 이기려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긍휼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사람들이 고기를 좋아하는데 특히 마블링이 많은 고기를 좋아한다. 마블링 뭔지 아시지요? 그 고기 육질 속에 지방이 촘촘하게 끼어 있는 그게 맛이 좋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마블링 많은 고기를 찾다 보니까 이 마블링 많은 고기가 점점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농가들이요, 너도나도 이 소를 키울 때 마블링을 많은 육질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걸 만드는 과정이 좀 너무 비인간적입니다. 소육질이 마블링이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이 소가 최대한 적게 움직이고 최대한 많이 먹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 먹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임신을 못하게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있다 그래요. 그 먹는 그 사료에서 비타민 A를 다 빼버린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비타민 A를 빼버리면요, 임신을 못하게 되는데, 여러분, 마블링이 많아지긴 하는데 결국에는 병든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농부가 거기 양심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마블링이 있는 고기 때문에 결국 병든소를 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마블링 많은 고기를 먹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병든소를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비타민 A를 안 주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이 소가 눈이 먼답니다. 앞을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이 눈에 질환이 생기지 않습니까? 비타민 A가 빠지니까 소가 앞을 못 봐요. 소경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혼을 영적 소경으로, 영적 맹인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 미움과 증오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을 보게 하는, 영적으로 앞을 보게 하는 영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사랑과 긍휼과 자비인데, 오늘 이것들이 사라지면, 비타민 A가 사라질 때에 그 소가 앞을 못 보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서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사라지면 결국 영적으로 소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서 어떻게든 간에 사랑을 빼앗으려고, 긍휼을 빼앗으려고, 자비를 빼앗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영혼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관용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빼앗기지 마세요. 사랑을 빼앗기지 마세요. 관용을 빼앗기지 마세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어느 틈엔가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우리 영혼이 영적으로 봐야 할 것을 못 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선한 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11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무엇이 눈을 멀게 합니까?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나중에 눈을 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들이 성한 눈이 되어서 밝은 곳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